어들리 외로운 이정표 밑에 말을 매는 나그네야 해가 졌느냐 쉬질 말고 쉬기를 말고 달빛에 길을 물어 꿈에 버리는 꿈에 버리는 항구 찾아가거라 가라니 가오리다 말없이 가오리다 나 홀로 가는 길에 달빛만이 서러워요 유자꽃 피는 항구 울며 울며 가오리다 흐르는 주막등 동서라 남북 피리 부는 나그네야 봄이 왔느냐 쉬질 말고 쉬지를 말고 꽃 잡고 길을 물어 물에 비치는 물에 비치는 항구 찾아 가고라 서른 영을 넘어서 정처 없는 단보짐에 꽃비가 온다 쉬질 말고 쉬지를 말고 바람을 앞세우고 유자꽃 피는 유자꽃 피는 항구 찾아 가거라